한다고 아무이 아무이 내 걱정은 하덜 말아요 고깃고깃 잡은 돈 손에 쥐어주고 돌 앉아 우시던 아무이 저 하늘 저 하늘 불러도 불러봐도 대답 없는 메아리 지금도 눈 감으면 보고 싶은 아무이 맞으면 등이 굽도록 아무이 아무이 정한 수로 빌고 빌었죠 자나깨나 한평생 자식 걱정에 가슴 조여 우시던 아